Yeah. All right. Say the name. 17. Yeah. 내 맘 때리는 gesture. 맛은 상상하지 100번. 뭘 깨고 나서 매번 say I'm so stupid. 속이 설레네. 네가 내 왼팔에 발짝 끼지. 꼬불기면 왜 이래. 마치 영이 없는 철수 같이. 어떡해. 머릿속에 가득 할 말이 많은데. 그녀를 노래서 믿어 한번 찍었으면 yeah I gotta slam dunk 너만 여주가 돼줌 이건 명작고 내 손도 비춰줌 맨말 한마디 꺼내기가 왜 힘이 듭니까 아버지도 어머니께 이랬습니까 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 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꼭 안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자꾸 삶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소녀야 지금부터 널 네 거라고 부를 거야 소심해서 소심한 girl 이제부터 나를 붙여 너라는 꽃을 바라보니까 들렀다 놨다 하지 맙시다 애가 차니까 애가 차니까 너는 니 넌디 넌그 잔디밭에 제대로 된 엉일점 내 눈에는 너뿐이야 누가 있습니까 hey. 뚝뚝한 내가 이젠 평소에도 널 걱정 내 길을 걸을 때 baby 위험하니까 꼭 안쪽으로 걸어 잠깐 소녀야 절대 넌 자꾸 삶에게 녹지 마 내가 질투나잖아 잠깐 나 올래 아무리 바빠도 너를 챙겨 어디를 가도 널 지킬 거야 꼭 같이 신기 부드러워 손에 깍지도 살며시 꺼볼래 girl 빠빠빠빠 girl 더 이상은 미